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인 라알카스트로 루스 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바나,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카스트로 루스 동지. 나는 생일을 만난 당신에게 따뜻한 축하와 동지덕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이 앞으로도 건강하여 구바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더더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최 106, 2017년 6월 3일 평양.